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제중조선인 총윤 앞에서 29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한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국과 혁명,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신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련인들의 고귀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불철주야의 인민의 강행운길을 걷고 떡으로 심어 조국 당후에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안아오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오늘 우리 조국은 인민의 행복이 날의 날마다 꽃피어나는 불패의 사회주의 성세로 그 어느 나라도 상상 못하는 일신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그 어떤 흉악한 원수도 감히 덤벼들 수 없는 강유력한 핵보유국 로켓톤 맹주국으로 온 세상의 그 기용을 찬란히 떨치며 민족의 존엄과 운명,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 제중조선인 총윤합회와 전체 제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 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말리마 선고조 대회를 향해서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길에 언제나 마음과 보폭을 맞추어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최고 령도자이시며 제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